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노동당의 거짓 선전에 섞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김정일 우상화와 체제의 질을 위해 저들만의 뉴스 환경을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을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공화국의 잘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방송입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방송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북한 방송은 방송 설립의 리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유북한 종합보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남북 관련 간추린 소식입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 대사는 4일 북한이 비핵화를 이룬다면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과 경제와 에너지 지원 등 모든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화폐개혁 이후 평양에서조차 상점에 물건이 거의 없고 주민들도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미국인 여행자들의 말을 인용해 4일 보도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기부가 급감하면서 국제연합사나 세계식량계획의 대북식량 지원이 7월부터 중단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4일 보도했습니다. 3월 중순 이후로 예상되는 북한 김정일의 중국 방문에 가장 큰 목적은 경제 지원을 받아내는 데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4일 보도했습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 대사는 4일 북한이 비핵화를 이룬다면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과 경제와 에너지 지원 등 모든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티븐스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19차 극동포럼 초청 강연에서 북한은 조속히 6자회담으로 복귀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남한과 미국 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북한의 도발에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로 일치된 행동을 보였다며 6자회담의 문은 열려있으며 이제 북한이 선택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을 방문 중인 제임스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베이징 인사들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표와 위성락 본부장이 방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우리와 긴밀히 협력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화폐개혁 이후 평양에서조차 상점에 물건이 거의 없고 주민들도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미국인 여행자들의 말을 인용해 4일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말 대북 지원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미국 민간단체 관계자는 자유아시아 방송과 인터뷰에서 평양 시내 시장과 상점이 대부분 닫혀있고 문을 열어놓은 곳도 물건이 거의 없다면서 평양의 경제활동이 마비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자신이 묵었던 평양 최고의 고려 호텔에서도 외국인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았고 한식 식사에 김치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10번 넘게 북한에 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는 또 활발히 진행되던 건축공사도 중단되거나 뜸했고 사람들은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비참했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인지 유로화와 달러와 위안화 등의 사용이 다시 허용되기 시작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다른 미국 민간단체 대표는 특히 어린이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자가 최악의 상황이라는 이유로 고아원 방문을 허락해주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나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전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기부가 급감하면서 국제연합사나 세계식량계획의 대북식량지원이 7월부터 중단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세계식량계획의 토빈 듀 평양사무소장은 어린이와 임산부 140만 명에게 식량을 지원할 수 있지만 새로운 기부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지원이 7월에 중단될 수 있다며 지원 중단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유엔 관계자들은 북한이 지난해 3월 북한에서 식량 지원 활동을 관장해온 미국 비정부기구 모니터링 요원들을 추방한 것과 관련해

탈북농민이 바라보는 남가북 진행을 맡은 최인정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젠 탈북자가 부럽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렵니다. 김정일 독재 체제가 개혁 개방으로 변하지 않으니 북한 주민의 민심이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정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탈북자 가정이 늘어나면서 탈북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바뀌고 있다. 화폐 개혁 이후 식량난과 물가가 급등하면서 시장이 아수라장이 되니 그 후폭풍이 고스란히 북한 주민들이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살 길이 더욱 막막한 북한 주민들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엔 중국으로 도망치자 죽겠다 하고 탈북 의향을 밝히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북한에서 살아보아야 그 어떤 희망도 없거니와 굶어 죽는 길밖에 없기 때문이다. 두만강 연선 도시에는 두 집 건너 한 집이 탈북자 가정인데 중국이나 한국에 간 탈북자가 북에 남은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주어 먹고 살게 해주자 탈북자 가정을 욕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러워하고 있다. 김정일을 믿어야 했던 시절은 지나간 과거이고 돈을 믿어야 하는 시대로 변해졌다. 돈이 곧 삶이고 생명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딸을 낳으면 그전에는 집안이 망한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딸날을 낳았다, 인민패를 낳았다는 말이 유행되고 있다고 한다. 탈북자 70% 이상이 여성들인데 이들이 땀 흘려 번 돈을 북한 가정 형제들에게 보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돈을 보내주고 전화 통화로 확인까지 하는 정도이다. 외국에 나간 탈북자 여성들이 남자보다 직업도 수월히 택할 수 있고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에 대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살아본 사람들만 알 일이지만 북한인 여성들은 생활 전선에서 꼬리 없는 황소처럼 살자고 헌신한다. 가족을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가족의 쌀 걱정, 뗄 걱정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인민반 생활, 여명조직 생활에 시달리고 세금 같은 내라는 것은 다 바쳐야 하고 조직적인 동원과 전투에도 나아가야 한다.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고생한다. 탈북자들이 한국, 중국에서 북한에 보내는 돈은 20%를 중개자에게 수수료로 지불하고 80%를 북한 탈북자 가정들에 전달된다. 탈북자 가정에 장가갈 아들이 있으면 딸 가진 집들에서 혼잣말이 들어오고 탈북자 가정에 딸이 있으면 아들 가진 집들에서 청혼을 하고 있다. 탈북자들을 혁명의 배신자요, 사회의 쓰레기들이요, 욕도 하고 추방도 보내고 사회적으로 차별하고 매장하였지만 탈북자가 많아지면서 사회 통제도 한계에 다다라 탈북자 가족의 처벌을 포기하고 있다. 한국행 탈북자를 막기 위하여 한국에서는 탈북자들을 정보를 다 빼내고는 특수국군 병사들이 살인 실험용으로 죽인다고 하고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여성들을 강연회에 내보내요. 중국에서 인신매매 단에 걸리면 노예보다 못한 생활을 하게 된다고 선전한다. 주민들은 믿지 않는다고 한다. 오히려 노예로 팔려가도 밥은 먹지 않겠느냐며 중국, 한국이 나쁜 곳이면 그 많은 탈북자들이 왜 돌아오지 않고 돈을 보내고 있는가 꼭 반문한다고 한다. 여기서는 돈을 벌 수가 없고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시장에는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준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는가. 쌀을 주고 소금을 주고 된장을 주고 비누를 주고 신발을 준다면 누가 목숨 걸고 탈북하겠는가. 탈북자를 펼든 거 탈북자를 부러워한다. 이제 북한 주민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사망의 지역에서 탈북이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있다. 그래서 이젠 탈북자가 부럽다고 공감하고 희망하는 것이다. 북한 주민 여러분, 당신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바보처럼 굶어 죽지 말고 우물 안이 개구리처럼 지옥에서 살지 말고 탈북하십시오. 탈북이 애국의 길이고 애족의 길입니다. 탈북하면 자신이 구원되고 가족이 구원되고 친척과 이웃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북한 가정과 형제들에게 돈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소식도 전해주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탈북이고 통일입니다. 탈북의 길은 열려져 있습니다. 탈북의 주인공이 되어야 구원되고 팔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만질 수 없던 큰 돈을 벌 수 있고 만질 수 있습니다. 2만여 명의 탈북자가 대한민국 천국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탈북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이 속아 살아왔다는 것을 현실로 깨닫게 됩니다. 탈북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탈북 주인공이 되십시오.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대한 감옥에서 어서 나오십시오. 탈북이 진정한 진리이고 행복이고 애국 애족의 길입니다. 그리고 통일의 길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최인정입니다. 북녘당의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와 희망의 소리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탈북 여대생의 남조선 생활은 어떠할까요? 대학가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이야기 보따리들을 풀어놓는 여대생 신소연 씨의 대학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대생 일기 진행의 신은하입니다. 요즘은 학교를 다니면서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들이 새삼 떠오릅니다. 오늘은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일 때 지하철에서 웃겼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신정동에 살고 있는 나는 이른 아침에 2호선 신정내거리역에서 전철을 타고 신촌까지 통학을 했습니다. 두 번을 갈아타야 하므로 학교까지는 거의 1시간이 소요됩니다. 또 신촌까지 가서는 학교까지, 즉 우리 법학관까지 가려면 15분은 소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1시간 15분 정도 남겨놓고 떠나면 늦지는 않으나 급하게 움직여야 하므로 1시간 반 정도를 남겨놓고 통학을 합니다. 9시 수업일 때에는 아예 2시간을 잡고 통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일찍 학교로 가면 그만큼 학교에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갖는 워밍업이 하루를 상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른 시간에 전철 안은 한가로움조차 있어 사람들을 가득 채운 출근 시간보다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유 속에 나는 가끔 전철 안의 다양한 사람들의 표정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널찍한 공간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갑니다. 재미있었던 것은요. 어떤 이는 타자마자 눈을 감고 잠을 청하고 또 어떤 이들은 책이나 신문을 탐독하고 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문자를 보내거나 게임을 즐깁니다. 그날도 나는 신정내거리 역에 계단을 뛰어내려가다시피 했습니다. 전천이 플랫폼에 들어오고 있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따라 계단의 밑이 왜 그리 멀어 보이던지요. 그렇게 뛰어내려왔기에 지하철을 놓치지 않고 탈 수 있었습니다. 다른 때보다 일찍 출발한 까닭에 지하철은 생각보다 한산했습니다. 나는 자리 중간쯤에 앉았습니다. 내 오른쪽 옆자리에는 아주머니 한 분이 다소곳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맨 가장자리에는 나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아주 뚱뚱한 여자아이가 열심히 문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난 속으로 이 아침부터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하는군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드문드문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신문을 보거나 졸거나 했습니다. 2호선 전철이 물레를 지나 영등포 구청역에 도착했을 때 몸이 약간 비대한 아저씨가 내 정면으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분은 자리에 앉자마자 이내 눈을 감았지요. 잠을 청하는 듯 보였습니다. 몇 정거장을 지났을 때 나는 앞에 앉은 아저씨의 신발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아저씨는 전철이 더웠는지 아예 신발을 벗고 본격적으로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전철에서 신발을 벗고 자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새벽에 노숙자들이 자리에 길게 눕거나 술에 취한 이들이 제 집 안방처럼 누워있는 것은 보았지만 신발을 벗고 앉아서 자는 것은 처음인지라 참 재미있는 풍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철은 이런 일이 늘 있다는 듯이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은 채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나 역시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고 전날 보지 못했던 책의 나머지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촌역까지 몇 정거장 안 되지만 그래도 그때까지 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철이 홍대 입구역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앞에 앉아 졸고 계시던 아저씨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마 내려야 할 역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분은 문이 닫히기 전에 후다닥 뛰어내려 출입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졸다가 급하게 내리는 바람에 신발을 벗어둔 채 내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나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그 장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다소곳이 있던 아주머니가 급하게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벗어놓은 아저씨의 신발을 잽싸게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닫히고 있는 전철문 밖으로 신발을 냅다 던졌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빠르구나 하고 혼자 생각하면서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맨발로 당황했을 아저씨가 가슴을 쓸고 신발을 신고 있을 것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밖으로 뛰어나갔던 아저씨가 신발을 의식하지 못한 채 몇 발짝을 걷다가 신발이 없는 것을 알고 자신이 내린 문이 아닌 옆에 다른 문으로 아주머니가 신발을 던지는 것과 동시에 아슬아슬하게 다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슈퍼맨처럼 빠른 속도로 다시 뛰어 들어온 아저씨였건만 그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신발은 밖으로 던져버렸으니 말입니다. 전철 출입문이 닫히고 전철은 신발이여 안녕 하면서 다음 역인 신촌을 향해 출발해버렸습니다. 아주머니는 당혹스럽게 아저씨를 쳐다보았고 아저씨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아주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아저씨는 아주머니를 향해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남을 위해 헌신한 보람도 없이 아주머니는 신촌역에 도착할 때까지 욕만 실컷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란 말인가요? 이미 아저씨의 신발은 홍대 입구역에서 주인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것을요. 결국 아저씨는 다음 역인 신촌역에서 나와 함께 내렸습니다. 그날 아저씨의 욕중하던 몸에 현란한 동작이 떠올라 하루 종일 웃음으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얼굴이 미소가 그려집니다.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여기서 끝맺겠습니다. 인간 사회의 따뜻한 정을 담은 낭독과 함께 삶을 되돌아보는 구라나 쉬마나 시간입니다. 그라나 쉬마나 마음의 쉼터 그라나 쉬마나 시간입니다. 라삐인 휴고 그린은 독일 집단 수용소에서 겪은 뼈아픈 체험담을 전후 독일 잡지에 이렇게 기고했습니다. 그날은 1944년에 몹시 추운 겨울이었다. 나와 함께 감금된 아버지께서 나와 친구 몇 명을 수용소 건물 한 구석으로 모이게 하셨다. 아버지는 그날이 유대인의 명절인 한우카의 저녁이라고 하셨다. 아버지는 진흙 주발을 내놓으시더니 수용소에서 좀처럼 구하기 힘든 귀한 버터를 녹여서 심지를 적시고 촛불을 대신해서 불을 켜셨다. 나는 아버지께 그 귀한 버터를 먹지 않고 낭비하는 데에 항의했다. 아버지는 가만히 나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밥을 먹지 않고도 3주간을 살 수가 있어. 그러나 희망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단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희망은 성공에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 그라나 쉬마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남과북은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화약고라고 불릴 정도로 첨예한 군사적 대립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종전협정 이외에도 수많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해 한반도 전체가 긴장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들려드릴 방송은 이곳 남조선의 군사 전문 기자인 전경웅의 남북 군사 비교 시간입니다. 북조선 인민 여러분, 그리고 인민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경웅 기자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김정일 일가의 남타다기 버릇이 측근 숙청 직후 남조선에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 2월 8일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는 공동 성명을 통해 남조선 당국의 반공화국 체제 전복 시도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어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존엄 높은 체제와 나라의 안전을 해치려는 반공화국 광신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 것이라는 제목의 연합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온갖 적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사회주의 제도와 나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혁명 강군의 총대는 물론 인민보안 및 안전보위군의 모든 역량과 수단이 총동원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우리에게는 아직 다 말하지 않고 다 공개하지 않은 최첨단의 세계적인 타격 역량과 안전보위 수단이 있다면서 사회주의 체제 전복과 내부 와해를 노린 어중이 떠중이들의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이며 반평화적인 책동을 짓뭉개버리기 위한 전면적인 강력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성명 발표 이후에 남조선으로 탈출한 사람들과 연락하는 국민들을 단속, 처형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아무래도 김정일 일가는 지금의 위기 상황이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조선의 특별한 공작 때문이라고 여기는 듯합니다. 하지만 남조선 당국이든 아니면 저 같은 사람들이든 김정일 보고 화폐 개혁을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멍청한 짓 해놓고 왜 남조선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런 성명이나 국민들을 협박을 한 지시를 김정일이나 그 아들들이 했다면 멍청한 것도 저렇게 유전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남조선 해군의 새로운 부대 창설 소식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새 부대에 대한 것도 일전에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해군 기동 전단 이야기입니다. 남조선 해군은 지난 2월 1일 부산의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우리 민족 최초의 대양함대인 제7기동전단 창설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기동전단은 각종 첨단 함정들이 소속돼 대양에서의 임무 수행과 동시에 조선반도와 일본, 중국의 보급로인 동진아해, 남진아해, 말라카 해협에서도 보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동전단에 배치된 전투장비는 이지스 구축함 한 척, 강습 상륙함 한 척, 배수량 4,400톤급 구축함 6척에다 그 함정들에 부속된 항공기들입니다. 이지스 구축함은 일전에 소개해드린 바 있는 세종대왕함으로 경하 배수량 7,600톤, 길이 165m, 폭 21m에 30노트 이상의 속도로 항속할 수 있는 최신형 구축함입니다. 90여기가 넘는 미사일 수직 발사기에다 각종 장비를 싣고 있고 1,000km 밖의 탄도탄도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를 갖추고 있어 무적이라고까지 하기도 합니다. 강습 상륙함은 독도함이라고 하는데 배수량 1만 4천 톤급의 상륙함으로 소형 항공모함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육전대 2개 대대를 실을 수 있고 주력 탱크 6대 또는 대형 고속 상륙정 2척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직승기는 독도함이 조선반도 주변에서만 기동할 경우에는 최대 15대 정도까지도 탑재가 가능합니다. 다른 6척의 구축함은 길이 150m, 폭 17m, 최대 속도 30노트에 경하 배수량은 4,400톤가량입니다. 127mm 주포에 대함미사일, 분당 3,000발의 포탄을 쏟아내는 근접방어 무기에다 직승기도 탑재합니다. 여기다 보이지 않는 지원군으로 212급 잠수함도 가세합니다. 배수량 1,800톤급인 212급 잠수함은 서방 국가에서 가장 조용한 재래식 잠수함으로 통합니다. 남조선 해군 잠수함의 역량은 이미 서방 국가들과의 합동 군사 연습에서 항모를 겹치시키는 등의 활약으로 칭송받은 바 있습니다. 기동전단에 배치될 장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조선 해군은 앞으로 실전 배치하게 될 이지스 구축함 2척과 5,600톤급 차기 구축함 6척도 이 기동전단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완성되는 기동전단은 앞으로 부산, 진해, 제주를 모항으로 순환 배치될 예정이며 전단 이하에 2개 전대로 나뉘어 활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동전단은 또한 평시에는 유엔 평화 유지군 활동이나 천재 지변을 겪는 국가를 돕기 위한 인도적 활동에도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막강한 남조선 해군 전력은 인민군 여러분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군관이나 장령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맞습니다. 최근 그 전력을 급격히 증강하고 있는 인민해방군과 신형 장비를 꾸준히 도입하고 있는 자위대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남조선의 기동전단은 일명 66함대라고 합니다. 구축함 6척과 항공기 6대로 전단을 구성할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본 자위대는 88함대를 이미 완성해놓고 있습니다. 구축함 8척에다가 항공기 8대로 구성되어 있어 이렇게 부릅니다. 일본 자위대는 이런 기동전단을 4개나 갖고 있습니다. 인민해방군은 여기에 맞서기 위해 기존의 3개 함대 전력을 급격히 증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소브리메니급 구축함 2척을 직도입한 데 이어 6,500톤급 신형 미사일 구축함을 잇따라 배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0년까지 대형 항공모함도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중일간의 해군 전력 경쟁 사이에 낀 조선반도의 해군은 미군의 태평양 함대 전력만 믿고 있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1995년 남조선 해군 참모총장에 취임한 안병태 제독의 제안에 따라 지금까지 기동전단 창설을 준비한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 내에 조선반도의 안전은 물론 동진아해, 남진아해와 말라카 해협에서 중일 양국의 함대에 맞서 조선반도의 이익을 지키는 남조선 해군 기동전단의 활약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민군 여러분, 지금 인민군 함대의 장비를 보십시오. 단 한 척 있다는 배수량이 2,000톤이 채 되지 않는 구축함은 유지보수를 제대로 하지 못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항구에 정박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 대부분의 함정은 어뢰정이나 경비정 등 워낙 소형이라 파도 높이가 3m만 넘어도 제대로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인민군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공화국은 위로는 중국, 아래로는 남조선에 가로막혀 있어 대외적으로 보면 남조선과 마찬가지로 섬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김정일 일가는 해군 전력 증강을 위해 뭘 했습니까? 잠수함대 전력 증강? 그건 전력 증강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일 일가가 인민들로부터 빼앗은 돈이라면 아마 러시아 핵 잠수함이나 대형 미사일 구축함도 도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김정일이 도입한 장비라는 게 기껏해야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뒤 남아 돌던 요격기 몇십 대, 탱크 몇십 대 수입한 게 고작입니다. 이게 과연 전력 증강인가요? 인민군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지도자가 인민을 지키는 군을 소중히 한다면 최신 장비 도입은 물론이거니와 그 군대 장병을 먹이고 입히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김정일 일가는 어땠습니까? 인민군 여러분을 부려먹다 못해 이제는 국민들이 지난 15년 동안 뼈골 빠지게 번 달러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신이 제대로 박힌 지도자이고 체제일까요? 인민군 여러분께서 원수라고 배우신 미군은 물론이고 과거 조선을 식민 지배했던 일본의 자위대, 심지어는 인민해방군이나 러시아군까지도 나라와 인민을 지키는 장병들을 위해서 신형 장비 보급은 물론 피복과 식량은 부족함이 없이 배급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민군대는 어떻습니까? 인민군 여러분도 지금 인민군에 대한 대우가 정상이 아니라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지금까지 그만큼 지도자와 그 일가를 위해 충성을 했다면 정당한 보상도 따라야 하는 겁니다. 김정일 일가족이 신도 아닌데 아무것도 해주는 것 없는 자에게 충성만 해야 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 최근 인민군에 입대할 나이가 된 이들 중 평양의 특수계층 자녀들은 달러를 벌 수 있는 조중 국경지역이나 호위총국, 보위부 등으로 가기 위해 그 많은 돈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문제를 종종 말로만 문제를 삼으면서 실제로는 그냥 놔두고 있다는 건 김정일 일가가 인민군 여러분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김정일이 진심으로 인민군에 관심을 가졌다면 출신 성분 관계없이 먼저 자기 아들들부터 하전사 생활을 시켰을 것입니다. 남조선의 장병과 인민들은 그래서 인민군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깝게 여깁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언젠가 하나 될 이들이 저 모자라는 일가족에게 착취를 당하는 모습 때문에 말입니다. 그나마 최근에 다행이라면 김정일 일가에 대한 반감이 공화국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반감이 현실에서 대규모로 일어나게 될 때 인민군 여러분께서는 국민들의 편에 서서 김정일 일가를 처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화국 인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매일 방송을 통해 남과 북으로 그리고 중국과 제3국에서 헤어진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북조선을 탈출해 남녘에 살고 있는 이경화 씨가 가족을 찾는 사연입니다.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살다 탈북한 이경화 씨는 2003년 헤어진 어머니 송복화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이경화 씨의 어머니는 2003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중국에 간 뒤 북송되었다가 2004년 친구의 도움으로 다시 탈북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경화 씨는 어머니를 찾기 위해 2005년 3월부터 중국 도문 지역에서 1년간 찾아 헤매었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이경화 씨 어머니 성복화 씨께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0082-2 그리고 2699-0977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 테니 잘 받아 적으셨다가 모녀간의 재해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연계할 전화번호는요. 0082-2699-0977번입니다. 오갑이 심한 곳에 반항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발피다 나면 나도 사람이다 고 외치는 수도 있습니다. 다름 아닌 북조선 인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덜 돌렸고 그들 곁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과의 의사소통이 막혀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도 본방송 현지 통신원들이 전하는 인민의 소리를 통해 북녘 인민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함경북도 해룡시와 원성군 등 일부 국경지대 배급소들에서 1월분 식량도 공급했다고 합니다. 지난 12월 한 달 배급 중 보름분에 한해서만 배급을 주는 바람에 1월부터는 식량 배급이 또 중지되는가 했는데 판단이 빗나갔습니다. 좋은 일이죠. 평양시의 경우는 중화군과 강동군, 상원군의 몇몇 배급소들을 제외한 모든 구역의 배급소들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함경남도 호천군 만덕구에 살고 있는 김동철 씨를 만나 1월 중 식량 배급과 월급 상황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얼마나 줄까요? 한 달에 그렇게 보름 분씩 절반 정도. 입사는 그래서 한 50%, 강의 한 50% 이렇게 추진했었지. 근데 나머지는 그 자기가 부업해서 또 내 숙. 아들감 한 달, 예를 들어 그 생활비, 그 로이미죠. 로이미가 대체로 어느 정도 쓰이죠? 지금 한 3,200원 정도 타는 사람도 있고, 4,000원, 5,000원까지. 이렇게 따지면 이게 좋다고 이게 쌀 한 키로 얼마세요? 쌀 지금 1,000원이에요. 야, 1,000원씩 하면 아, 한 달 벌어가지고 1,000원 하면 5키로 밖에 못한다는 소린데 지금 다 모르지 집 떠나가는 거 그래 무보수로동 강제로동 이런 안 나가는 사람도 많고 사람이 모르래 지금 한 명 이렇게 얼리 살겠어 그러니까 이 그래서 이런 다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도 많으니까. 아, 그거 그 생각이 가지고 뭐 사람 그냥 이 사람들이 먹고픈 거를 들어 부식물 중에 거기 무슨 기름 이런 건 생각이 가지고. 웃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이런 때 써먹어야 하겠죠. 인민들의 서리 죽인 한숨 속에 쌀값과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화폐 개혁의 피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월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이 화폐개혁과 함께 고시한 공식 환율은 달러당 98원. 그러나 단둥의 한 대북무역상은 환율이 계속 오르면서 최근 평양에서는 달러당 500원, 신의주에서는 800원까지 올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100대 1로 이뤄진 북한의 화폐개혁 이전 암시장 환율은 달러당 4천원 안팎이었고요. 또 무역은행뿐 아니라 내화, 이를테면 북한 돈만 다루던 조선중앙은행에서도 달러 환전이 허용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달러만 쓴다니까? 달러 준단 말이에요? 아니, 액수가 작다 말이야. 우리 캐들이 나면 돈장사꾼들 나와 있고 있잖아. 돈장사꾼들? 군놈들한테 돈을 놓지 말고 국가에다 바치자. 국가에다 뭘 바치자가 아니고 그러나가 국가에 사탁구란 소리단 말이에요. 55대? 50대라나? 아니, 개인은 2번 주는데, 국가에서는 거기서 500원 준다니. 50원씩 되는구나. 그러니까, 개인 돈 장사꾼을 없애자는 거고. 네. 아, 달러도 타면 뭐 국가 커서 뭐 러시아에서 들어온 달란다, 안 돼, 달란다, 근데 왜 안 바꿔줘? 러시아 본국하고 뭐 집 들어가는 거 다 달라고 그러잖아. 배짱 하나는 참 덧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달러를 못 쓰다니. 끼고 있으면 언제든지 달러를 쓸 수 있다는 당신들의 생각이 맞는 것이라고 기뜸까지 해주었다고 합니다. 예, 이번 소식은 국경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들어온 소식인데요. 일단은 황해남도 통신원이 전해온 소식이라고 해두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교수 이 사람, 이 걸린 바도 알린다고. 자기네 이 몸이나 배나오고 이 몸나오고 이런 건 다 간부들이고, 또 간부의 이 뭐 간부들이고. 그나마 이제는 백성들이란 게 뭐 강대표 같은 이런 남지 않고, 이 관리를 아랑아랑하고, 어수지랑 보다, 지금 다 끼지고 지고 다니고, 백성들하고, 이 간부들 차이가, 할당 차이지, 뭐. 부익부, 비니핀, 차이가, 진짜, 일하는, 굴러가는 사람들이, 이 세 마리 너무 힘들게 차이가 있는가, 이 사이야, 정말 틀린다야지, 뭐. 이 정도 의식이면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부조리에 대해 물어보았다는데 천만 뜻밖에도 김정일 동무에 대한 불만이 터져버렸다고 하네요. 미국에서 아직은 자기네만 유리하게 나오게 하고 있으면 김정일 동무는 정말 진짜 그래서 공영주의자면 자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자기네 복종시키고 자기를 충성하게 아무것도 거기 좋다 기르고 선물도 좀 주고 선물장을 주고 다 대선들이 다 기다렸다고 있는 게 지금 일하고 뭐죠? 아무 사지당에 뜨거나 기술은 또 나가서 말은 그런 그 어떤 공개해서 우리 이 실정도 알려줬으면 좋겠어. 일단 여기서 살아봐야만이 알지. 아. 여기서 살지 못하면 말만 듣고 몰라. 야, 나게. 다 그저 거짓말을 했다기는 지금들을 다 어떻게 사람이 내가 이제 원리고 속이라 산 것만 이제 분통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같이 되고 우리는 같이 되고 지금들도 좋죠. 그럼 앞으로 그러니까 선생님 앞으로 살아갈 방도라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생님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살아가려고 그래도 그래 나도 사람이지 또 다시 들어가니 꿈도 꾸고 법을 잊고 희망도 있죠. 우리 여기서 살아가다 보면 뭐 살아갈 수도 없는 게고 무슨 이 사회가 그래서 개선되기 전에 살아가기에는 우리 그런 희망도 좀 뭐 가질 필요도 없고 야 그렇게 가고프죠. 가고픈데 가면 가는 거지 그래 못 가는 거 아니지. 또 내 혼자도 가서 또 뭐래 아직 그게 있구나 그게 있구나 그게 내 힘든 일이지. 자리 드러나가 난 이 땅에 살게 안 해가지고 다 보내가지고 사람이랑 생활이랑 수준이 어릴수록 여고도 높고 이기겠는데 또 우리 그렇게도 못하지. 그래서 하루 한 끼 먹고 나면 다 한 끼 걱정하고 하루밤 잠만 하고 날 걱정하고 하는데 그 먹는 게 여긴 구성이거든. 들으셨습니까? 이야기가 거의 끝날 무렵 인민반장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두 사람이 간이 콩알만해졌다고 하네요. 북조선 인민들을 만나 저들의 진실된 목소리를 취재 파일에 담는 일이 허란 일은 아닙니다만 다음 이 시간에도 청취자 여러분들을 꼭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북녘동포 여러분, 어느덧 방송이 끝날 시간이 다 되었네요. 하루 5시간의 짧은 방송이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을 향한 탈북자들의 진정과 남녘 형제들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있고 또 있어야 할 자유와 권리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 노력하는 사람만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삶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라면서 자유북한 방송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하루 5시간씩 진행되는 자유북한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2,155kHz를 통해 저녁 10시부터 밤 12시까지는 7,490kHz를 통해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7,530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제3국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자유북한 방송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보내실 분들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우체국 사소함 92호 자유북한 방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를 거실 때에는 먼저 국가번호인 0081을 누르신 후에 서울지역번호인 2를 누르시고 그 다음 2699-0977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감독의 유주영, 기술편집의 유유경, 진행의 이금영이었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